생각만 하다가 한 가닥 눈물이 멋대로 주르륵 흐른다. 걸음 걸음 네 모습이 밟혀서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흐른다. 노래를 불러도 거리를 걸어도 온통 네 생각뿐인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언젠가도 웃을 일 참 많은데 태엽 인형처럼 주어진 일처럼 웃는다. TV를 보아도 친구를 만나도 네 생각뿐인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내일을 웃으니까 웃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내가 행복한 줄만 아나 봐. 어떻게 웃어 내가 어떻게 웃어 네가 없는데 웃어도 웃어도 눈물이 또 흘러.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나처럼.